예, 오늘 우리가 아침에 묵상하게 되는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우리 어저께 보면 풍랑 있는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건너 오시고 나서 이제 가버나움에 여러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왔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저께 나눴던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던 장면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곳에선 좀 길게 기록하고 있었던 반면에 요한복음은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의 말씀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연속성에 있고 결론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것들을 머릿속에 항상 담아두시고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은 가버나움 건너편에 있었던 벳세다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수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시고 천국 잔치를 빈들에서 벌여내시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우리가 그저께 읽었던 그 오병이어 기적의 결론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막 삼으려고 했다는 것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산으로 떠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풍랑을 맞는 바다를 건너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막 왕으로 삼고 싶었던 사람들이 그 다음날 보니까 배가 한 척은 있는데, 제자들만 건너갔다는 걸 아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디베라 강야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다가 예수님도 건너가셨나 하고선 가버나움까지 건너왔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해 보면 이튿날 가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한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24절에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까지 왔다 그래요. 여러분과 이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찾은 거예요. 예, 풍랑이 그치기는 했지만 어쨌든 바다까지 건너와서 임금 삼고 싶었던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열심히 있고 열정 있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25절에 바다 건너편 이 가버나움 땅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해요.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 예수님에게 예의를 표하고 있어요. 랍비는 당시에 말씀을 가르쳐주는 종교적인 지도자를 일컫는 존칭입니다. 예수님을 존칭을 다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다고,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상하게 예수님은 자기를 여기까지 찾아온, 자기의 떡을 먹고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여기까지 열심을 다해 왔던 사람들에게 26절에 좀 냉정해 보이는 대답을 하십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셔.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이 표적을 보고, 표적이라는 거는 사인이거든요. 우리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는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표적으로 보았다면 이제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해야 돼요? 구원자요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동기는 뭐냐면 먹고 배부른 양식을 또 구하기 위해 온 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열심이 있다는 것참 중요합니다. 열정이 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열정이 무엇 때문인지, 진정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그 궁극적인 내가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는 까닭이 이땅 안에 있는 내가 받았던 축복들을 더 누리기 원한 것이고, 또 아니면 내가 아직 받지 못한 이 땅의 것들을 더 추구하기 원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을 향한 열심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자기를 찾는 사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물어보시고 있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의 동기를 알고 계시다는 것들을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치장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찾는 것, 그러나 그 최종적인 목적이 우리에게 있고 나 자신이 높아지고 편안해지고 혹은 이 땅에 있는 세상의 만족을 얻고 육체적인 만족을 얻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 보실 때 무의미한, 그냥 예수님 앞으로 다가왔다고 하도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 앞에 이렇게 새벽부터 기도하러 나왔어요. 오늘 주님은 또 물어보실 수 있어요.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을 나는 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들,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는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구해야 될 게 있죠. 뭐 교회에 요즘 또 새로운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과정 중에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중요하고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좋은 목사님 데려오는데 그냥 세상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교회가 더 충만하게 세워져 가기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라 떡을 찾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 이 땅에 있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들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양식,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 대신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말씀을 묵상하시면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그러는데 이 썩지 아니할 양식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기도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것 안에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무슨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대답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대입해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 썩어질 것들을 구하는 일을 교회 안에서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구하고 믿고 찾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사랑해가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구속해 주신 사랑을 더 알기 원한다는, 우리 요즘에는 그런 찬양 잘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예전엔 전 어렸을 때 교회 가면 우리 어르신들이 꼭 부흥회 같은 거 하거나 기도회 할 때 이 찬양을 너무 많이,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진짜 궁극적인 목적이 뭐여야 될까요? 주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고 더 찾는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오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 하나님이 충만하게 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교회도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물질, 세상의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살고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고 행복해지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들을 깨달으시고 예수님을 구하시고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또한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눈으로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해답이시라는 것들, 이 땅에 있어서 또 먹고 없어질,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너무 대단하지만 그것은 먹으면 또 배고프고 그래서 다시 먹을 양식을 위해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 먹고 없어질 축복을 잠깐 누린 것도 너무너무 귀한 거지만 여러분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를 살리시고 생명의 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구하고 찾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의 타락도 교회의 타락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시험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내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 같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을 구하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새벽까지 이렇게 기도하러 나온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무슨 까닭이라고 말씀하실지 한번 스스로 정직하게 질문해 보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신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믿고 찾으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